온 민족이 떨쳐나 미디와 괴뢰 역적 폐당에 선인 공로할 생화학 전쟁 도발 흉계를 단호히 짚보시어 버리자.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북침 생화학 전쟁 계획인 주피터 계획을 강행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을 부산항에 끌어들인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남조선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항의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급히 맞은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관련 실험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탐지가 주요 목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억울함수로도 극악무도한 범죄적 흉계를 가리울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주피터 계획은 앞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생화학 무기들을 대량 투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극히 위험스건만한 살인전쟁 각본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에 종합적인 생화학 무기 실험실과 관련 장비들을 설치하기로 괴뢰들과 합의하였으나 부산 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혀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남조선 내부의 관심이 온통 괴뢰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틈을 타서 괴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살인장비 반입을 서둘러 결속하려고 도둑질한 물건을 끌어들이듯이 해돋며치고 있다. 미국의 생화학 살인장비 반입 책동은 조선반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생화학전 시험장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시우려는 치떨리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범죄적인 생화학전 장비 반입 책동이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떠들어대며 각종 핵 타격 수단들과 특수전 병력을 총동원하여 북침 전쟁 소동에 극도로 광분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이 땅에 생화학 살인장비까지 마구 끌어들여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들시우려는 악마의 제국 미국과 그의 항변은커녕 미제의 전쟁 사환권이 되어 오히려 극구 동조에 나서고 있는 괴뢰역적 폐당의 극악한 4대 매국 책동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역사적으로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시뚫리는 생화학전 살육만행과 그 참혹한 후과는 오늘도 우리 민과 온 교리를 분노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세계 대표 전략 실현에서 세균전에 큰 기대를 건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바쁘게 세균무기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46년과 1949년에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일본 내염 등을 전파시키는 실험을 감행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세균무기들과 최루성 및 질식성 독가스탄을 비롯한 화학무기를 동원하여 조선인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미제의 선인공노할 야수성만행은 전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각종 생화학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세균연구소, 세균전 특수부대까지 운영하면서 남조선 전역을 생화학 무기 시험장, 인체 실험장으로 전락시키었으며 북침 생화학 전쟁 도발을 위한 실전 훈련을 거칠 사이 없이 벌려놓았다. 지효는 남조선에서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이, 고아원의 백수십 명의 어린이들까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끌어가 야만적인 생체 실험을 한 인두급을 쓴 야수들이 바로 미제의 살인기들이다.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의 괴축 같은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1976년 한 해에만 하여도 류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악성 전염병으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참사가 빚어졌다. 남조선 강점 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끌어들이고 지카비루스 실험을 비밀리에 추진한 사실 등 최근 연간이 드러난 미제의 생화학전 범죄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야말로 조선민족의 건연숙적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반인륜적 범죄의 원형이다. 인류를 수백 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양의 세균무기, 화학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미국은 새로운 생화학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것을 제2의 조선전쟁에 적용할 흉기를 꾸미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생화학 전쟁 장비들을 또다시 끌어들임으로써 세계 대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을 생화학 무기로 멸살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을 범죄적 기도를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냈다. 최근 미국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그 무슨 생화학 무기 위협설을 떠들어대는 것도 결국은 북침 생화학 전쟁 도발의 명분을 마련하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북침 생화학 전쟁 도발 책동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 행성에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째 불마당질해버리는 것으로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할 것이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 망동이 가장 비참한 전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역적 배당도 미국의 건인공노할 반일륜적인 생화학 전쟁 책동을 묵인하며 그 하수인이 되어 진검들을 놓아준 4대 매국 행위가 처리하게 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례는 인류 평화의 파괴자, 가장 야만적인 침략의 원흉인 미국과 상전의 생화학 전쟁 도발 흉계에 추종하는 괴뢰역적 배당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거적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치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4월 20일 평양.